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진 내 모습 뒤로 낯선 시선들만이 지나가고 오랜 시간 동안 내게 남겨진 그 모습 한순간 꿈으로 흘러 그렇게도 많은 날들이 기다림 속에 갈 줄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대의 흔적이 아직도 내 맘을 흔들리게 해 속에 갈 줄